그 널 두고 봐. 사랑 갖고 우정 갖고 장난치는 널 두고 봐. 네 생각만 해도 벌써 내 몸이 떨려와. 널 용서 못해. 이제부터 널 전쟁이야. 경쟁이야. 널 두고 봐. 봐 널 그녀가 또 울잖아. 돌려줄게. 또 키키게 새겨 널 절대